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아랍 사위부흥당 지역 비서인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조를 보내시었습니다. 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아랍 사위부흥당 지역 비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아랍사위부흥당 창건 72세 점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아랍사위부흥당 지도부와 귀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아랍사위부흥당은 창건 후 지난 70년간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며 아랍민족의 단결과 존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아랍사위부흥당은 당신의 용도 밑에 내외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침략 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영토 완종을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아랍사위부흥당과 수리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다시 한번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면서 반제 자조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맺어진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최 106, 2017년 4월 6일, 평양.